동화 한국어 버전 사과의 저주. 아주 먼 옛날 파라도니아의 어느 왕국에 마커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는데, 왕국의 모든 국민은 왕이 사과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왕은 항상 사과만 먹었는데, 심지어 딸인 엘마 공주에게조차 사과를 나눠주지 않았죠. 엘마,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지만 나는 사과를 더 좋단다. 너무해요, 아버지. 저도 한 입만 먹으면 안 돼요? 엘마,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단다. 너도 알잖니? 내가 말했듯이. 네, 알아요. 아주 위대한 현자가 정원의 모든 나무에 마법을 거는 바람에 정원에 있는 사과를 먹는 사람은 지하세계로 끌려간다는 말이죠? 네, 그건 100번도 넘게 들었다고요. 그래, 맞다. 그래도 아버지... 사과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되겠니? 어떻게 해서든 오늘은 꼭 사과를 먹어보고 말 거야. 그날 오후 왕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엘마 공주는 황금 원숭이를 가지고 나가서 병사들이 서 있는 정원 근처에 두었어요. 그리고는 몸을 숨겨서 원숭이를 지켜봤죠. 원숭이가 손뼉을 치면서 병사들 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정말 당황스럽게도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원숭이는 어떤 사람 앞에서 멈췄고, 이에 엘마가 고개를 들자 왕자처럼 왕관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엘마는 누군지 알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엘마와 결혼하고 싶어서 온 마티니 왕자였거든요. 엘마 공주는 바로 성으로 들어갔어요. 마커스 왕과 마이티 왕자가 성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시종들은 엘마 공주를 데리고 왔어요. 아, 저기 오는군. 저 아이가 내 딸이라네. 여기 레스팅 왕국의 마이티 왕자님이란다. 안녕하십니까, 공주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보아하니 두 사람 잘 어울리는구나. 엘마, 어서 마이티 왕자에게 우리 왕국을 소개해 주거라. 네, 아버지. 공주와 왕자는 성 밖으로 나와서 왕국의 정원으로 향했어요. 그때 공주가, 저기 왜 이름을 마이티라고 지었나요? 아, 그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강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용을 잡았었고, 사자들도 저에게 무릎 꿇었었고, 곰무리도 전부 물리쳤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인 거죠. 맙소사, 왜 이렇게 으스대는 거야? 어머, 그러세요? 그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공주인 거네요? 용감한 왕자님께서 저에게 청혼하러 여기까지 오셨으니 우리가 맺어지기 전에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저기 사과나무 보이시죠? 저기요. 네. 제 소원은 저기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먹어보는 거예요. 저를 위해 사과 하나를 따주실 수 있나요? 그게 소원입니까? 그러죠. 제가 하나 따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왕자와 공주가 근위병 쪽으로 가자 넥서스가 막아섰어요. 공주님, 이곳은 폐하의 명의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무엄하다! 이때 넥서스가 가면을 벗었고 마이티 왕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엘마 공주는 넥서스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세상에. 마이티 왕자랑 여기 오길 잘했어. 죄송하지만 저는 폐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네, 이놈! 나는 앞으로 너의 그... 그때 엘마가 말을 끊었어요. 마이티 왕자님, 그냥 가요. 분위기 보니까 아마도 저는 사과를 먹지 못할 것 같네요. 엘마 공주의 말에 흔들린 넥서스는 짓궂은 공주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걸 알았어요. 공주님, 부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폐하께서 진노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왕자님께서 사과 하나만 따시면 여기에서 바로 나갈게요. 넥서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따십시오. 세상에, 정말 매력 있잖아? 넥서스는 비켜섰고 마이티 왕자는 나무로 다가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과 하나를 땄어요. 공주는 사과를 받자마자 바로 한 입 깨물어 맛을 봤어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그때 갑자기 땅속에서 용이 나타났고 그렇게 엘마 공주는 용에게 잡혀갔어요. 왕자는 벌벌 떨었고 넥서스 역시 크게 충격받았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바람에 넥서스를 포함한 근위병 그 누구도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때 용의 소리를 들은 마커스 왕은 황급히 정원으로 나왔어요. 엘마, 어디 다친 데는? 엘마는 어디 있나? 내 딸 어디 있어? 마이티 왕자는 왕에게 모두 얘기했고 왕은 넥서스의 행동에 크게 화가 났어요. 넥서스, 네가 감히 사과를 내 딸에게 줘? 폐하, 다 제 잘못입니다. 공주님이 사과 한 입도 주지 않는다고 너무 화를 내시는 바람에 그게 어쩔 수 없이... 네, 이놈! 짐이 그동안 말하지 못하는 게 과연 힘들지 않았을 것 같나? 이 정원은 저주받았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숲에서 사냥하러 갔을 때 위대한 현자가 저주를 내렸다. 시스루 사과가 담긴 접시를 받는 바람에 그 사람이 나에게 평생 사과만 먹어야 하는 저주를 내렸지. 먹지 않으면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고 용이 전부 살려두지 않을 거라면서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정원에 있는 사과를 먹으면 용이 나타나 그 사람을 잡아갈 거라고도 했다. 넥서스는 공주가 사과를 먹게 한 것을 후회했어요. 공주님을 구하거나 현재의 저주를 푸는 방법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자가 자신의 저주를 직접 깨는 방법밖에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는 숲에서 발을 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왕국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폐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숲으로 가서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알겠다. 마이티 왕자와 함께 가도록 해라. 마이티 왕자는 용감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그... 알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떠났어요. 현자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병사는 데리고 가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을 이동한 두 사람은 드디어 현자가 살고 있는 숲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말에서 내린 두 사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계속 천천히 걸었어요. 동굴 밖에 앉아있는 현자는 아주 깊게 명상하고 있었어요. 넥서스와 마이티 왕자는 조용히 현자 옆을 지나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결국 빛이 새어 나오는 곳까지 가게 되었어요. 빛이 있는 곳에 다다른 두 사람은 잠자는 용에게 잡혀있는 엘마 공주를 발견했어요. 저기에요! 저기 있어요! 쉿!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잠에서 깬 용은 사나운 눈으로 두 사람을 보았고 두 사람을 향해 크게 소리질렀어요. 도망가자! 이러다 공주님이 다치겠어! 두 사람은 순식간에 그곳을 벗어났어요. 두 사람은 덤불을 따라 동굴 밖으로 재빨리 탈출했고 동굴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도망쳐서 나무 밑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숨을 헐떡이던 마이티 왕자는 빵 하나를 꺼냈어요. 에이, 내 생각도 해야지.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 자네도 좀 먹어.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넥서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이티 왕자는 넥서스에게 빵을 나눠주었어요. 넥서스가 빵을 가져가려던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앞에 갑자기 엘프가 나타났어요. 누구냐? 놀라지 마세요. 저는 엘프입니다. 이름은 엘판저라고 하고요. 너무 배고파서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한 입 먹을 수 있을까요? 넥서스는 빵을 나눠주었지만 엘판조는 빵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런, 죄송하지만 이걸 주워서 저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당신이 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먹는 빵을 위해 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빵을 먹을 자격도 없는 겁니다. 넥서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엘프는 멋진 남자로 변했어요. 넥서스와 왕자는 깜짝 놀랐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판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조카죠. 몇 년 전에 화가 많은 삼촌께서 저와 아내에게 마법을 거는 바람에 아주 끔찍하게도 저는 엘프, 그리고 아내는 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화가 풀린 삼촌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이용하여 저희의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했지만 바로 그때 사냥하러 온 어떤 왕이 접시를 받는 바람에 저주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제가 섬기는 왕입니다. 어떻게 저주가 풀렸는지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삼촌께서 마법의 방어를 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용감한 병사가 엘프에게 자비를 베푸게 되면은 그때 저주가 풀릴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뭐요? 제 아내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아내의 앞에서 자신을 희생하셔야 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공주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폐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넥서스는 다시 동굴로 들어갔어요. 용은 발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크게 소리쳤어요. 넥서스는 용에게 다가갔어요. 바로 그때 엘마 공주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공주가 깬 걸 보지 못한 넥서스는 용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는 저를 희생하기 위해 당신의 앞에 섰습니다. 공주님, 그러니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엘마 공주도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넥서스가 고개를 숙이자 갑자기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넥서스가 고개를 들어보니 용은 사라졌고 그의 앞에는 엘마 공주와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어요. 엘마 공주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엘마 공주는 넥서스에게 뛰어가 그에게 안겼어요. 넥서스, 사랑해요. 그때 마이티 왕자와 판조 그리고 현자가 동굴로 뛰어들어왔고 용이 사라진 것을 보았어요. 판조의 아내인 발리나는 판조에게 뛰어가 그에게 안겼어요. 마이티 왕자는 엘마 공주가 넥서스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왕자는 괜찮다는 듯이 웃었죠. 보아하니, 저는 공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넥서스가 더 어울리네요. 현자는 모두를 축복했고, 마이티 왕자는 엘마 공주와 넥서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가장 소중한 친구를 둘이나 얻었네요. 그럼 잘 지내십시오. 그렇게 왕자는 떠났어요. 넥서스와 엘마 공주는 왕국으로 돌아왔어요. 왕은 행복해했고 엘마 공주와 넥서스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어요. 사과 정원에 내려졌던 저주가 풀려서 백성들은 모두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커스 왕은 말이죠. 망고를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었답니다.